은손에우리 Hennessy 잊을거야오늘 memory 목에또 부어 again 내일은없듯이 anyway 오른손에우리 Hennessy 잊을거야오늘 memory 목에또 부어 again 내일은없듯이 anyway 오른손 Hennessy 오른손에우리 Hennessy 오른손 Hennessy 오른손에우리 Hennessy 오른손 Hennessy 오른손에우리 Hennessy 목에또부어 again 내일은없듯이 anyway 그리고왼손에쿠바나더보내손가락들 looking shiny 오늘밤내계획은 getting fucked up 기분만좋으면 dining 난요즘에스트레스가많어그래서난마셔 make pink go away 근데뭐어쩌겠어내가선택한길에서 do anyway 오른손에우리 Hennessy 잊을거야오늘 memory 목에또부어 again 내일은없듯이 anyway 오른손에우리 Hennessy 잊을거야오늘 memory 목에또부어 again 내일은없듯이 anyway 오른손 Hennessy 오른손에우리 Hennessy 오른손 Hennessy 오른손에우리 Hennessy 오른손 Hennessy 오른손에우리 Hennessy 목에또부어 again 내일은없듯이 anyway MKRT우린가지가지하지내가봐도우리색깔은많아서남달라까리까리하지근데난다른 rapper 거려거려해 Don't talk about fashion 거울을보고네자신을보고와그리고 look at me flex, flex. Ay, flex. Ay, make it rain go hard